내 삶은 탈색한데 노란색 머리 색깔도 따라 노랗게 2012년에 그 초라해 또 날 기억하는 여러분들과의 공감대 yeah. 모르는 척하지만 걔네는 전부 다 알고 있어 보이잖아 발바닥 밑에 공기 난 알고 있어 눈을 감고 같이 미래를 내다보고 있던 친구는 단지 로또 당첨 번호 몇 개만을 알고 싶어 했고 난 이런 아침 매일 새까만 아침에 알코올로 가득 채운 술잔보단 아침에 그대로 방에 갇힌 채 흥얼거렸던 멜로디가 방문을 뚫고 무대로 뻗어나갔으니까 누구는 여전히 못 믿어 우리도 가끔은 실감이 안 나는 현실 속 영화보다 더 지나친 다큐에 뻥치고 지금은 간지럽지도 않아 꼰대들의 손 찍어 yeah. 호랑이가 내 앞에 우리 엄만 장보러 C-class 난 소변볼 화장실을 고르고 있어 집에서 은행원이던 넌 말명에 트지게 이젠 고객이 한 명이라 색이 수월해진 G-패 밤을 하얗게 칠했으면 해 너도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아침을 겪었어도 한 가닥 다 색이 배어있을 거고 비로소 빛을 보면 돼 그게 내가 말한 노란색의 정도 밤을 하얗게 칠했으면 해 너도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아침을 겪었어도 한 가닥 다 색이 배어있을 거고 비로소 빛을 보면 돼 그게 내 노란색의 명도